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합격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신부같이 내 아들을 널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동사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마치 얼굴은 보이지 않는 손과 발, 아주 부지런하고 객관적인 손과 발을 가진 어떤 부지런한 관리자, 부지런한 청지기, 부지런한 일꾼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에 따라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말이죠. 항상 어떤 긍정적인 미션에 의해서 이끌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마치 연극 배우나 드라마의 배우가 그 역이 짧든지 길든지 아니면 빛나든지 빛나지 않든지 간에 그 각본과 주어진 역할에 대단히 몰입해서 충실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신스틸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주인공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이렇게 집중되었으면 하는 본의 아닌 욕망이 있겠지만 연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인공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다면 어떤 사진에서 정물 하나에만 초점 하나에만 모든 것이 집중된다면 그건 좀 무가치하죠. 폭망하는 거죠. 예, 저는 그림을 정말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아무리 큰 박물관도 한 시간 이상 걸리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서 좀 이렇게 쉬다가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왜냐하면 잘 볼 줄 모르고 안 보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도 옛날에 그림을 그리면 우리 미술 선생님이 항상 평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통 왜 이제 유화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술 시간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그린 그림 다섯 개와 못 그린 그림 다섯 개를 항상 골라냈어요. 그래서 잘 그린 그림 이쪽에다 다섯 개, 못 그린 그림 이쪽에 다섯 개. 예, 그리고 니들 눈에도 이게 차이가 보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이제 국전 초대 작가를 지낸 분이니까 좀 보이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봐도 그렇네요. 뭐가 차이가 있니?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림을 그 미술 선생님은 굉장히 그 혹평하기를 이발소 그림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그 네, 이발소와 관련된 분들은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그 옛날 우리 동네 이발관에 가면 가난한 시절에 무슨 거기다가 굉장히 크고 멋있는 그림을 붙여놓을 리가 없잖아요. 이 포스터나 달력 같은 걸 붙여놓는데 거기 있는 달력 그림 같은 게 주로 뭐냐면요 그 야자수 이렇게 있고 태양 있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그죠? 석양노을이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하나 탁 해놓거나 아니면 사람 한 명 이렇게 탁 해놓고 그 뒤에 배경은 별로 없는 네, 그 선생님은 그걸 이제 이발소 그림, 이발소 사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테일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탁 있고 드라마로 친다면 주연 한 명 빛나고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는 또 제가 태고적 시절 얘기를 한다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 흑백 필름 시절부터 이 전설적인 영화 배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신성일인데요. 거의 모든 영화는 신성일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영화는 신성일이 그냥 나옵니다. 요즘은 뭐 나오는 영화 안 나오는 영화인데 모든 영화는 신성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는 신성일이 나와야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백몇 편도 찍을 정도로 백몇 편은 좀 많죠. 네, 어쨌든 그렇게 많아요. 그가 뭐 아마 수백 편, 천 편 이상 찍었을걸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에도 몇 편을 동시에 늘 영화를 찍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신성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다 더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남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들으면 좀 깨거든요. 그래서 이창환이라든지 전설적인 성우들이 있어요. 또 아주 표준적인 목소리. 이렇게 약간 좀 느끼한 그 목소리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도 별로 없고 아주 심파적인 스토리에다가 그리고 너무 단순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성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농촌의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도시의 삶에 지친 모든 여성들이 신성일을 보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러나 나머지는 다 죽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인공만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스토리만 살아있는 그거는요,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는 희망을 잃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회사가 있으면 사장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은 뭐죠? 존재감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가 다 희생을 당해야 되는. 집안에서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예,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주인공인 내가 존재감이 흔들리면 내 인생은 빛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왜 자살하려는 마음을 생길까요? 자기 인생의 주어가 빛을 잃을 때 더 이상 살 이유를 못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도 형용사도 부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계대명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어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 주어가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용기를 갖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을 경영하실까? 주어 중심으로 경영하실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선진국이란 뭐냐면 디테일이 살아있는 데가 선진국이에요. 예, 북아프리카를 가면은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사는 아랍 국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일단 크게 져요. 호텔도 크게 짓고 천장도 높고 상당히 화려하게 짓는데 뭐냐면 디테일이 약해요. 그래서 이 구석구석 보면요, 아주 그 처리들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든지 쉽게 깨져 있고 화장실에 가면 변기도 갈라져 있거나 뚜껑이 열려 이게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것도 많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어딘가는 바퀴벌레가 꼭 지나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별 4개, 별 5개 호텔이지만 그러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면 또 그렇습니다. 이 메인 스트리트는 잘 해놔요. 로터리 해가지고 뭐 트리도 해놓고 샹젤리제 비슷하게 해놔요. 아프리카. 거기서 약 10m만 떨어지면 슬럼가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인공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어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그늘에 가려진 무명의 배역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진국에 오면 그렇지 않죠. 구석구석이 배려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나 수상에게 문제가 있거나 뭐 비리가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죠. 예? 사회는 그 안에서 탄탄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문장 안에서 동사가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주어가 흔들리는데 동사 갖고 문장이 되느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방식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영광을 버린 나그네 같은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자기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안고 그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대가로 생명을 주는 그분은 피, 그분은 피를 흘리는 분이고 피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손으로 가서 상처들을 싸매고 치유하고 침을 뱉어서 장님의 눈에다가 흙으로 진흙해서 눈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 치유해주는 손. 그 나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누구더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니 내가 눈 감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눈 감았을 때는 보지 못하고 눈 뜨고 나서는 정신없어서 모르고 그러면 네가 아는 건 뭐야 이놈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었고 지금은 봅니다. 나는 그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고쳤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멋집니까? 저는 멋지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철학적으로 토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동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동사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빛나는 구원의 동사들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소방관들이 이 화재 속에서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름 크게 쓰고 이거 헬멧 쓰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사진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고 서비스에 만족하셨나요? 네, 저는 소방관 1번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럴 틈이 어딨냐고요. 그럴 틈이 어딨냐고. 뭐 영화 보면 응급실에 의사들이 막 그 환자 막 끌고 가는데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 보이게. 그 드라마니까 그렇고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냥 손과 발일 뿐이죠. 똑같은 유니폼 입고 보이지 않는 얼굴들일 뿐이죠. 국군묘지에 가면 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은 사실은 대단한 의미를 알지도 못했던 그런 무명 용사들이 저희 작은 아버지도 6.25 때 전사하셨죠. 뭐 옛날 오랜 얘기긴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현충일에 가서 무덤 앞에서 정만아 하고 우는 모습만 제가 어릴 때 몇 번 봤을 뿐이죠. 중위로 전사해서 대위로 추사가 됐고 아주 젊은 나이였죠. 20대 젊은 나이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인간의 자유는 그런 무명한 조연들의 손과 발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가정은 엄청난 가치와 이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찬손질, 아버지의 그 부지런한 발걸음에 의해서 가정은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업이란 바로 아름답고 존귀한 동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도 동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소방관의 손과 발처럼 말이죠. 그리고 건물 안에서 이런 안전표시 등 비상구 통로 표시 같은 것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지시등, 그 다음에 이정표, 바른 이정표, 그런 안내자의 손과 발처럼 사는 거죠. 그 동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동사들을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완결편입니다. 완결편.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라 그리고 너의 땅을 뾰라라 즉 결혼한 여자 내 아내로 내가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건 뭐냐면요 이제 이 동사가 미래적인 성취의 동사라는 거예요. 예? 아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길을 떠났으면 길을 마쳐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가보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그러죠. 전공을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아비투어 볼 때도 라이스통 스코어스? 예.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게벼. 그죠? 내 소질이 그거 아니고 길이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요? 뭐 다시 가는 사람도 하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어렵잖아요. 인생을 언제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개런티를 하느냐고요. 그런데 전공이나 직업은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혼은요? 그리고 자녀는요? 예? 자녀는 버려요? 예? 필름 거꾸로 돌립니까? 버리고 다시 시작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다시 시작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개런티하냐고요? 누가 보장하냐고요? 아니, 빚보증은 형제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알 수도 없는 인생을 내가 보증을 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누가 보증을 해요? 부모가 보증을 해? 그것도 못한다고. 지 인생은 자기 거야. 지 운명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모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마지막을 보증하고 거기까지 개런티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동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보증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고 또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호언장담이냐고요 도대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세 가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리고 가변적인 인간의 운명과 삶을 누가 보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보증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일 때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일 때. 퍼스널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고 보증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나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을 주고 사랑과 헌신을 주었습니다. 그게 변할지도 몰라요. 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를 받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냐면 그 사람에게 뭔가 응답하고 싶어지고 믿어주고 싶어져요.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우리는 초교파 교회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조건을 다 하고 왔어요. 뭐 논문도 썼고 뭐 잘 썼는지 내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시험도 받고 잘 봤는지 몰라요. 근데 뭐 대학원 성적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대학원이 느슨했나 공부를 잘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거의 뭐 만점이야 대학원이. 예, 4.5인데 뭐 거진 뭐 이렇게 가요. 공부를 꽤 한 거지 우리끼리. 어쨌든 근데 그거 다 마치고 이제 이리 왔는데 안수를 받으려면은요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려면 청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슬프게도 초교파 교회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그죠? 예. 안 알아줘요 우리. 그거 알아셔야 돼. 우리만 알아요 그냥. 그게 제가 무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안 알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 청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있던 교단에서 좀 청원을 해달라고 그랬어. 우리가 해외 교회니까 초교파 교회고 그리고 사역을 안는 게 아니라 하루 15시간씩 사역한다고. 어떤 목회자는 우리는 24시간 있다네. 아, 그건 니네 집이 교회니까 그렇고 예, 우리는 교회 살지도 않으면서 15시간씩 교회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수 청원 해주라고 그랬더니 좀 법적으로 그게 애매한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 특징이 화가 나죠. 가서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이거 정말. 근데 김재희 목사님의 그 장인어른이 되는 목사님이 김재희 목사님 물론 모르고 모르고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받아주어서 거기서 청원을 목사 청원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속한 감찰과 지방회에서 그걸 받아들여줘서 거기에 협동 목사로 하고 이쪽에 파송을 한 걸로 해가지고 청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누가 까다롭게 이게 뭐 법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러면 좀 골치 아플 건데 또 그 장인어른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또. 에?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이 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이 된 건데 너무 제가 속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몇 번 봤던 기억밖에 없어요. 몇 번 봤던 기억밖에 없는데 성품이 좋은 분이었다는 걸 이제 저보다 연배가 위시니까 학교는 이렇게 같이 물려서 좀 다녔지만 저보다 연배가 위시죠. 근데 어쨌든 그 몇십 년을 못 봤잖아요. 몇십 년, 뭐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못 뵀는데 너무 고맙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앞으로 제가 목사님이 부탁하는 거는 뭐 부탁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조건 한 가지는 들어드리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건 뭐 제가 들어드린 게 아니니까 아직 그쪽에 폐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이것을 이해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런 좀 뭐 약간의 의로운 분노가 있었거든요. 교역자들 한국에서 이렇게 청빙에 오면 좀 젊은 분들이 와서 자녀가 성장할 때 고민하지 않고 좀 사역하고 돌아가고 좀 긴 시간 사역하면 우리 교회 도움도 되고 또 그러면 본인에게도 좀 힘들지만 젊을 때니까 성장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안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우리가 청원이 잘 안 된다. 초교파 교회여서.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의분이 있었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나? 근데 그걸 선뜻 그렇게 좋은 마음에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대신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야전군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하고는 사실 이해관계가 안 걸려요. 네? 가끔 와서 뭐 여기서 자거나 뭐 하이델베르크 한번 갔다 오는 일에는 우리한테 뭐 바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해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신의와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좀 보답할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은 뭔가 내가 보증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보증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에게 신의와 신뢰를 보여준 사람에게는 설사 저 사람이 나를 한번 오해하고 설사 한번 나를 험담하는데 동조하더라도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마다가스카르를 전에 단기 선교하고 그 전에 비전트립을 갔습니다. 그 비전트립을 가는데 승이라고 고승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따라갔어요. 근데 하는 짓도 너무나 이쁘고 부모 따라서 아프리카까지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철랑철랑 하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제가 첫날 선언을 해버렸어요. 너는 음식 먹으면 불평할 권리가 있다. 너는 네가 음식 먹으면 불평할 권리가 있고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어. 내가 걸릴 때 내가 이 비전트립 팀장으로서. 그랬더니 나중에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그랬대. 이제 끝없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따라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인격적인 관계란 그런 게 아닐까요? 이해관계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라. 그리고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은 나의 피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떡은 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우리가 나누고 그분의 생명을 나눴습니다. 그분의 손에 터치를 당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림받은 자라 여기지 않겠다. 네가 마음이 우울하고 네가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네 편에 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는 이것을 보증하시고 비추셔서 그 진위를 파악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내가 그렇게 하리라 확증하리라 끝까지 있으리라 하는 이런 동사들을 성령 동사라고 부르지만 어디에도 안 나와요. 제가 붙인 얘기니까 성령 동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우리도 성령 동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언제나 신뢰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에게 보장을 해주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좋았다 우리 계속 만나자 그랬다가 그 다음날 조금 뭐 약속 한번 어기니까 그냥 팍 깨서 얼굴도 보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병원 선교도 같이 하고 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는 그 요아킴 드렉셀 박사가 있죠. 드렉셀 목사님.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크리스찬 이즈 운터백사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순례자, 길 떠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모토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용당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선진국 독일에서, 물론 그분 동독 출신이지만 앙겔라 메르켈처럼 그곳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신앙의 경건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예? 공산주의 치하에서 불이익당하면서 그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진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섰잖아요.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니까 자기가 도움받을 일은 별로 없고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진정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스케줄북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부분적인 일만 하지만 그때는 정말 일이 바쁠 때예요. 스케줄북에 보면 꽉 차 있어요. 저하고 수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10명 미만으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8명 나오고 금요일날 저녁 8시에 항상 했어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봉봉 있잖아요, 빨아먹는 거, 그거를 계속 꿀꺽꿀꺽 먹고 기침하면서도 모임에 끝까지 참석하고, 베를린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그분이 그때 아우디를 차를 이제 딘스트바겐을 그 업무용으로 타고 있었는데요, 1년 반인가 2년인가 되기 전에 10만이 넘었어요. 이건 택시나 렌트카예요. 예. 그분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바쁘게 일을 해요. 독일 전체 그 디아코니 그 베르크가 많고 병원도 9개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하는데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그분요.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는, 외국인들이 뭐 성인 공부라고 연결이 되면 꼭 부탁을 하잖아요.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누가, 우간다에 있는 친구가 누가 오는데 차를 빌려줄 수 있는지. 그러면 내가 좀 일정도 확인하고 생각해보고 답을 줄게. 우리는 그러면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그러다가 답을 주면 오케이 해도 되겠다. 인도네시아 친구가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반납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새 차는 했냐 그랬더니 새 차? 기름은 넣었니? 기름?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요아킴이 기름 넣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거는 기본이지. 공짜로 빌려줬으면 세차해서 기름 넣어준 거는 기본이지. 그랬더니 안 그래도 된대요. 네가 안 그래도 된다면 되는 거니?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 가는데 막 야 정말 애들이 몰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란 이용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거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인격적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신뢰를 보증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구속력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속력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전혀 하지 않으신 일들을, 죄가 없다는 것은요, 주님에게 빚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빚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갚았다 그러셨죠? 여러분은 다 이루었다로 들으셨나요? 저는 다 갚았다로 들려요. 네, 다 갚았다. Paid full입니다. 다 갚았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았다고요.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신 게 늘 그거예요. 내가 대신 갚았다. 내가 대신 갚았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안 갚아도 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다 빚이야. 내가 갚았다. 너는 인사만 해. 걱정할 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어떤 분이 제가 독일에서 처음에 유학할 때 장학금을 이렇게 주셨대요. 근데 제 주소도 모르니까 어머니한테 보내주신 거죠. 어머니가 나중에 저는 받은 줄도 몰랐어요. 너한테 보낸 돈 중에 그 돈 들어가 있는데 네. 경기도 이천 제일 좋은 쌀로 두 가마니 해서 보내드렸다. 그런 거예요. 네. 다 갚았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셔. 내가 너를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라 너를 그렇게 부르리라. 버림받은 자라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해요. 네가 빚을 진 것을 나의 빚으로 내가 여긴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국 가신 성대님 사업하면서 좀 중간에 부침이 있고 지금은 안정이 됐지만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늘 기도하고 그래도 가면은 늘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많이 섬겨요. 돈 벌고 나서 쓰임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면 인생이 이제 다 지나가 버리니까. 예, 그때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렵잖아요. 제가 그분을 기도할 때는 독일 편도 끊어가지고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편도 끊어가지고 오면 이제 도망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카드가 끊기고 어려움이 처했을 적에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출신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셨대요. 은행에 계시던 한 집사님은 은행에 있으니까 너무 돈 관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순장이었고 근데 가서 부탁도 못했고 그냥 이렇게 만나서 한번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잠깐 있어보라고 집에 가더니 부인 권사님하고 의논하다가 3억인가요? 예. 자기네 뭐 차용증 한 장 안 쓰고 예, 은행에 계신 분이요. 예, 너무 잘 아는 분이 차용증 한 장 안 쓰고 그냥 예, 3억 갖다 빌려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예,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고 근데 결국은 예, 이제 갚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도 이제 카드도 끊기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도 나중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 3천만 원 빌려주셨대. 빌려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거 못 갚아도 다시 얼굴 보는 조건이면 제가 빌려드립니다. 그랬대. 빌려달라고 했던 건 아닌데 예. 못 갚아도 다시 얼굴 보는 조건으로 드립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이게 구속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만이 확증하고 보증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 관계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다워 하프티시카이트. 그 기간이 보장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관계 열매입니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히 하나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뭘까요? 우리의 공부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예? 우리가 뭔가에 투신하고 헌신한 일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박사 논문 써보신 분은 알지만요, 마지막 제출해가지고 그거 도장 못 받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독일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학 생물을 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프로젝트하고 연구소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 연구 자료 해가지고 카르타이 카드로 정리해 놓은 게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요. 박스가 수십 개래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게 됐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논문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증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집을 하나님께서 지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하루 동안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심령을 보증해 주시는 존재가 없다는 말이에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신이 대신 빚을 갚아주시는 분이 없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 동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야, 너가 지누마 공부해서 잘 되면 내가 손에다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가만 보니까 너도 인생이 약간 노란색이구나, 참 어렵겠다, 뭐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너에게 빚을 갚아주마. 나는 너를 다르게 부르지 않겠다고, 너에게 믿음만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대리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가자. 우리는 분명히 완성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북관계가 잘 되고 우리가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말씀한국, 선교한국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겠다면 지불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격적인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력을 가지고요. 그냥 버림받은 땅이라고, 빌어먹을 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감당하죠. 우리가 유럽 땅에서 빚지고 살았습니다. 빚지고 살았죠. 가끔 싸늘한 시선은 받았지만 그래도 빚졌잖아요. 우리가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좋은 같은 시민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되겠죠. 이 유럽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온전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짓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비전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인데 자기를 후원하면서 그랬대요. 선교사님, 이거 우리가 후원하는 액수도 작고 작지만 그러나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먼저 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교회산이 적어져도 어려워도 끝까지 하겠다고.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냥 막 울은 거예요. 끝까지 하겠다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다짐하십시다. 나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실함대로 내가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라 빌라라 부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끝까지 가고,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모든 관계를 보고 신실하고 구속력 있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성령 동사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용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잘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보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확증이 되겠습니다.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하고 인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타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